네, 오랜만에 제자반 6번째 수업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준현 전사님이 같이 그 녹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1, 12장에 대해서 같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제자반 1 과정에서 16장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13장부터 15장은 그 이제 질병에 대한 신체적 결함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사실 자세하게 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번의 강의로 마무리해서 이번 강의와 마지막 강의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사님이 11, 12장 하시면서 질문으로 했던 게 질문들이 다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다 질문을 받았었는데 질문의 내용들이 아주 그 성경을 다들 이렇게 그 제대로 읽으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나름 질문만 보고도 저는 좀 흐뭇했고 전사님 질문이 뭐냐면은 그 하나의 질문인데 그 질문에 한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어떤 동물은 정결하며 반대로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은 다른 것인가? 또한 이러한 부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레위기와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요 전사님의 질문이 거의 다 이번에 그 11, 12장에 그 고민의 주제이고 뭐 어느 정도 그 설득력 있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답이 오늘 그 강의의 내용 속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질문이 그러세요. 뭐 엄경진 형제 질문도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약간 이 어떤 그 정결과 부정 정한 그 기준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주영 자매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대기, 격리되는 일자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도 뭐 12장 부분에서 다룰 것이고 또 나머지 질문들은 그 오늘 11, 12장이 아니라 13장부터 16장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음번 강의에서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용훈 장로님 역시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고 뭐 이훈이 권사님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놓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옥 간사님 질문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사님 보내신 걸 좀 일찍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멈추고 네 예지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간사님 질문 다 그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간사님 질문 중에 그러니까 여성의 출산이 부정한 거는 피 때문이다. 근데 제사에서도 피로 인해서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피가 어떨 때는 부정하게 하고 어떨 때는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서요. 아마 오늘 강의 중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11, 12장을 피, 죽음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그것이 이 11, 12장의 가장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짐승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산으로 인한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 역시도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명과 죽음의 의미, 그래서 피를 그 피의 부정적인 의미와 피의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비적 고찰을 잠깐 보도록 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례나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보되고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인 신뢰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뢰와 열망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을 포괄한다. 하나님 나라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백성과 공동체이지만 세상은 철저히 그 주인을 자신으로 한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자신의 욕망과 유행대로 선택하고 소비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욕망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규례대로 선택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이제 그 규례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규례 수천 개의 규례 의 어떤 공통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반복된 경각심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원리하고 생명을 추구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요 11, 12장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 백성들의 삶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이 바로 이 11, 12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수많은 뭐 짐승 규례라든지 출산 규례라든지 각종 피부병 규례라든지 그 모든 규례의 어떤 공통점을 보자면 그것들은 어떤 이 피와 죽음,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장부터 15장에 등장하는 규례들은 음식, 출산, 질병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먹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성전이나 교회 안에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6월달 환경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때 들었던 강의 제목은 왜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는가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희영 간사님 해주셨어요. 너가 바로 먹는 것이 바로 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전사님하고 저하고 맥도날드를 먹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패스트푸드. 진짜 오늘도 죄를 졌네. 그렇게 보니 그러고 보니까 그 진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사실 뭐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뭐 빵의 밀가루나 그 패티의 고기들은 전부 다 공장식 농업이나 공장식 축산업의 그런 어떤 이런 수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주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증명된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인가. 물론 그 규례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하다. 영적, 종교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생물학적인 의미를 밝혀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새와 파충류에 대한 많은 히브리어 용어들의 의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보덴하이머는 히브리 용어들 가운데 현대 용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건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종류에 있어서. 결국 진지한 노력들로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3500년 전의 고대 근동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문화를 우리는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 그것은 35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시간적, 지리적 어떤 이해의 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규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은 특정 시기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치게 그 레위기 11장의 짐승의 규례의 의미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저는 이 11장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지만 그거를 어떤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원리, 어떤 그 우리의 식사의 대원리,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싸고 많이가 아니라 건강한 것을 적당히 먹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규례가 주어졌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어떤 시종 문화였어요. 히브리 민족, 부족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명의 자손들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먹을 거냐는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철저한 공동체 사회였으니까 식사는 당연히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였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홍대 같은 식당 꼭 전사님 보셨어요? 그 1인 식당 보셨어요? 이 칸막이 있는 나도 그건 못 봤는데 요즘에 그 직장 가나 대학가에 가면은 1인 식당이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혼자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도서관처럼 칸막이가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의 레위기 말씀이 쓰여졌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식사에 대한 규례가 반드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적인 식사에 대한 규례들이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율법으로서 문자로서 고정해서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창조 어떤 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그 각 규례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들을 우리의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방금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개인과 공동체 속에 구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결론적으로 거룩과 부정이라는 것은 권위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스스로 주인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스림이란 종교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홍상수 감독 영화를 한번 제목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원래 영화 제목은 반대예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인데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홍상수하고 김민희하고 이제 눈이 맞은 영화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진보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레위기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완전하게 구현된 당시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 레위기적 삶을 다시금 써내려가야 한다.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누구와 먹을 것이며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 레위기 음식규례 11장의 음식규례를 폐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전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를 완전히 폐기하시거든요.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레위기 음식규례를 강조할 수 없다. 다만 피만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규례를 이렇게 몇 가지만 남기고 다 폐기하고 바울 역시도 제사 음식, 제사에 쓰여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기 음식규례를 폐기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폐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날의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근데 제가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모든 종교. 이슬람교는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도축의 방법도 걔네만의 아주 독특한 도축의 방식들이 있어요. 라마단에는 금식을 하고. 아까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 그러니까 BC 1500년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그 15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싶어 했던 음식 문화는 금식이었던 것 같아, 금식. 그러니까 절제야, 절제. 절제하는 거. 왜냐면 그 1500년 사이에 농업이 발전했고, 목축업이 발전했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먹을 것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예수 공동체의 어떤 식생활의 핵심적인 어떤 원리는 무엇을 먹느냐, 가 아니고 얼마큼 먹느냐. 얼마큼 먹. 그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이진영 목사님 그 환경 예배 설교 드리면서 주의 모에 대한 설교 드리면서 로마인의 식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 터질 만큼 먹고 토하고 또 배 터질 만큼 먹고 토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뭐 토다이 같은데 토다이 난 토다이만 생각하면 토나와가 생각해. 정말 토나올 때까지 먹잖아요. 진짜 엄청난 양을 먹거든요. 엄청난 양. 불교 같은 경우에도 불교만의 식문,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 절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적인 문화를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너무 신앙을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뭐, 먹사거든. 잘 먹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엄청 먹으니까 보신탕 먹고 뭐. 저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됐어요.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막 집에서, 저도 개를 되게 아끼는데, 그거를 먹는 게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까지는.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11장을 잠깐 보면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서 11장의 제목은 저는 그냥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너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11장의 구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 그 다루는 음식의 그 짐승들의 세 가지 종류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분류.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육지의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 짐승이 있는 영역. 땅, 하늘, 물.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영역이 불분명한 거예요. 영역이 땅에서 기면서 하늘을 나는, 그게 곤충 중에서 기면서 나는 게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는 땅에서도 살고 물속에도 사는 미꾸라지 같은 거죠. 미꾸라지, 장어, 진흙 속에 살고, 가물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런 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는 이제 오징어 비늘이, 오징어는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영역,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영역 안에서만 살지 않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건 또 모든 게 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부정하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회 인류학자 해석인데.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장어는 직선으로 수영 절대 못하거든요. 꾸불꾸불 하거든요. 꾸불꾸불. 그러니까 직선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느러미와 비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 상징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게 똑바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요리조리 타협하고 마치 미꾸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들의 의미도 있다. 근데 아주 큰 그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자의 영역, 땅과 하늘과 물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넘나드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1장 규정의 요약을 잠깐 보면, 한번 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번호 하시고요. 1번,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음육지음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포유류는 먹을 수 없다. 2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3번, 새 중에서는 맹금류는 먹을 수 없다. 4번,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지만 튀어 움직이는 곤충을 먹을 수 있다. 5번, 부정한 짐승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아야 한다. 6번, 쥐, 도마뱀 같이 다른 기어다니는 짐승도 부정하다. 만일 그것들이 그릇 안에서 시체로 발견된다면 그릇은 부정해지므로 깨뜨려야 한다. 7번,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하면 부정하게 되고 먹을 수 없다. 네, 그렇죠. 정결한 짐승도 자연사한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관련된 부정은 이후에 나오는 뭐 출산에서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부정의 정도가 덜 심하죠.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접촉했을 경우에 옷을 씻으면 어떤 대기 기간이나 격리 기간 이런 것들이 없죠. 그 다른 종류의 부정은 두 가지 면에서 생기는데.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려면 오직 씻고 기다려야 된다. 다른 부정은 깨끗하게 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을 요청할 뿐 아니라 제물도 바쳐야 되는 반면에 이 짐승과 관련된 부정은 다른 부정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짐승의 종류의 어떤 영적인 의미, 생물학적인 의미, 또는 사회적인 의미, 위생적인 의미를 다 밝힐 수는 없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각자 좀 자세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해석의 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는 상대적으로 간명하지만, 원리의 일관성이 없어서 매우 불확실하고 기독교 이전 시대, 그러니까 유대교 시절에도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원리를 찾기 위한 논란과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진짜. 왜 양과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와 쥐는 먹을 수 없는가? 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주석하기 전에 일반 원리와 이 율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에는 다섯 가지 다른 설명의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임의적 해석, 제의적 해석, 위생적 해석, 상징적 해석, 그리고 메리 더글라스의 어떤 사회 인류학적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임의적 해석이죠. 자의적 해석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거룩이 뭐라 그랬죠, 전사님?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왜인지 어떤 이해나 동의나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라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물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시금석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이 해석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해석은.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른 설명이 효력이 없을 때 따를 만한 결론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돼야 된다인데,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규례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제사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방식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는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모든 율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음식 규례에 대한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 해석할 수 없을 때 역시 이 음식 규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의적 해석인데요. 한번 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제의적 해석은 부정한 짐승이 이교 예배에 사용된 짐승이라고 주장한다. 고고학자들은 텔 엘파라에서 이스라엘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돼지뼈가 희생재단 주변에서 발견되었고, 이것은 돼지가 거룩한 짐승으로 제의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종교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는 확인이 됐고 몇 개의 목록은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독수리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있었겠냐고. 독수리를. 그치.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가설은 실제로 유용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과 같은 범죄의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 짐승들은 왜 부정한 것으로 선언되지 않았는가? 특히 수소는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들의 제사에서 제물로서 중요한 짐승이었는데도 이스라엘 제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이 오로지 이교 종교에서 제물로 사용된 일부 짐승들에서 연원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섯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이렇게 틀린 해석은 제가 보기엔 제의적 해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의적 해석의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 종류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위생적 해석입니다. 그러한 짐승들이 질병을 감염시켜서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제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설명된 해석인데요. 돼지고기는 섬모충증, 아까 이제 주석 2번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았는데요. 섬모충증, 그리고 토끼는 야토병의 전염자이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흙 속에 파고들어 위험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썩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의 예방에 철저하잖아요. 상당히 철저하죠. 뭐 진짜 뭐 다 살처분을 하니까. 뭐 돼지 콜레라 또 뭐지? 돼지 뭐지? 구제역 뭐 이런 거 발생하면 뭐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하잖아요. 이 당시는 그럴지도, 그러니까 진단하는 키트도 없었고 그런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동물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겼을 때 뭐 이렇게 뭐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을 예방하는 위생학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장수거든요. 건강과 장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학적인 어떤 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그 숙주가 되는 어떤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지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완전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일부의 짐승만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것들이 위생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암시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본문 해석에서. 또한 이것들이 위생적으로 위험하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그 금지 규정에서 이렇게 제외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석인데요. 이거 상징적 해석인데요. 그것은 동물의 생태학을 기반으로 한 상징적 해석. 그 동물의 특징.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뭐 외모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그 생물학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직선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라 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 또 그런 걸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선생님? 그런 그렇게 어떤 생태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상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금지된 동촌 선생님 읽으시면서 11장을 읽으면서 어떤 동물이 좀 그런 의미로 와닿으셨어요?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징그러워서. 기지 마. 인생 기어다니지. 아 불욕적인 삶을 살지 마라.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금지한 것들이 어떤 그 상징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맹금류 같은 게 대표적이지.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죽은 고기.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건 피와 죽음에 대한 경각심인데 이 맹금류는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죽은 고기를.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의 의미들이 있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지지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규례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11장 4절인데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에서 이게 너희에게 부정하고가 영어로 it is ceremonially unclean이거든요. ceremonially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물론 원어에는 없어요. 이건 NIV를 번역하면서 그 의역을 한 것인데 의역을 그러니까 상징적인 부정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정.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경 NIV 번역가들이 이런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전선이? 아, 거기도 그냥 부정하고만 나오죠. 네. 그렇죠. 이게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요. 한글 번역도 원어를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의 지지를 얻는 것은 내가 보기엔 유일하게 이 네 번째 상징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맹금류는 죽은 사체를 먹으며 주전 2세기에 작성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보면 짐승을 정결하게 만드는 한 기준이 새김질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새김질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묵상, 한번 먹고 그냥 소화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한번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그 동물의 그 생태학적인 특징의 상징을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 더글라스의 해석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온전한 정상 상태라고 주장했다. 11장에 등장하는 동물계는 새의 영역으로 나뉜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공중 나는 새, 땅 위를 걷는 짐승,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이다. 각 영역은 그 영역과 관련된 특유의 운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 새의 날개, 짐승의 네 발, 그리고 헤엄치기 위한 지느러미와 비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 굽 역시도 굽이 있어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굽이 없는 동물은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뭐냐면 발가락이 퇴화된 건데, 그러니까 발가락을 다섯 개 발가락이 이제 퇴화돼가지고 두 개 세 개로 이제 뭉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있어야만 균형감을 가지고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이요. 정결한 짐승은 순수하게 이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들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이 경계를 벗어난 피조물은 부정하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이 물에서뿐 아니라 육지나 땅 속을 다니는 고기들은 부정하다. 날면서도 다리를 가진 곤충들도 부정하다. 땅 위에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짐승 역시 부정하다. 거룩함은 각 대상들이 자신이 속한 영역에 순응할 것을 요청한다. 네,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의 주장은 고든 웨남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고든 웨남에 의해서 이게 좀 유명해진 어떤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 그 자체가 어떤 정상 상태라기보다는 그 거룩의 결과이죠. 거룩의 결과가 보여주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이 그 거룩의 결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내용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는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먹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검을 만지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짐승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금한 거는 먹지 말라는 것과 죽은 거를 만지지 마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타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타는 거는 돼야 안 돼요.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행위. 그리고 죽은 거와 접촉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규례의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짐승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먹지 말고 주검을 만지지 말라. 가 모든 짐승 규례의 공통적인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먹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뭐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식사라는 행위는 생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지만 식사는 단지 영양분의 섭취의 의미뿐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또한 자신과 이웃,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다. 어린아이는 입으로 세상과 만난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행위는 세상과의 첫 번째 만남이다. 이후에 아이들은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간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식탁과 식사는 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온 세상, 그리고 우주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밥 한 톨을 먹으면 그 밥 한 톨 안에 태양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고, 흙이 들어가 있고,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한 톨을 안 밥 한 톨을 먹음으로써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심지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먹고 그 다음에 보라는 거거든요. 먹고 보라. 이처럼 레위기가 말하는 주제인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천과 궁극으로 해서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우주와 피조세계를 향해 뻗어나간다. 음식 규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식생활의 연관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의탁해가면서 일상의 소박한 식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며 거룩의 열매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지만 그 주검은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게 11장 규례의 공통점이다.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은 관계성의 단절을 말한다.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모든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부정한 동물의 주검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모든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라는 파괴적 결과를 가지고 온다. 부정한 동물의 주검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의 열매가 생명인 것과 대조적으로 부정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3500년 전에 레위기 말씀은 놀랍게도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다. 부정과 부패,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극단적으로 조우한 결과 공동체성의 파괴와 양극화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날의 거의 유일한 가치는 무한생산, 무한소비이며 다른 말로 하면 더 싸게 더 많이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식당에나 가보면 전국 어느 곳의 식당에서든지 전 세계의 식재료를 만난다. 중국산, 호주산, 미국산, 칠레산, 아프리카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비판적으로 지구와의 행렬에 동참한 결과 나도 모르게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 우리는 간접적인 가해자가 되어져 가고 있으며 공장식 축사와 GMO와 같이 동식물에게 행하는 폭력도 명백한 죄이다.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그로 인한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재앙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먹고 소비하며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과 피를 먹으면서까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구조화, 세분화, 도시화, 지구화가 그 폭력성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결국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경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웃과 자연과의 유대의식 역시도 완전히 파괴된 채 부와 권력을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이웃의 죽음의 탄식에 무관심한 사회가 되었다. 출산율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며 스크린도우 사고와 같이 똑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이 사회 소위 강자들은 사체를 먹는 맹금류를 연상시킨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탐욕의 구판을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휘두르며 작두를 타는 무당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교회의 부흥에만 몰두한 목회자와 자신과 가정의 안위만을 바라는 성도는 서로의 잘못을 알면서도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생관계로 똘똘 뭉쳐있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탐욕과 욕망을 사명과 비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백만 가나안 성도의 행렬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교회를 떠났다. 기성교회가 비판하는 가나안 성도는 신앙을 버린 자들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일상의 제자들을 회복해야 된다. 레위기의 규례처럼 우리는 탐욕과 욕망의 시대에 맞서 의식주의 규례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1장과 7장에 나오는 제사 규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제물을 몇 가지 짐승으로 제안하시죠. 하나님 모든 짐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으로만 곡식은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곡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야. 곡식은 뭐를 드리라고 제한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보리나 밀이었겠지만 주로 동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다 자기가 만드셨는데 자기에게 바치는 재물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장부터 7장에서 제사의 재물을 제한하고 있고 이제 11장에 와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절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더라도 절제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먼저 절제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절제해라. 몇 가지 음식으로 제한하신다. 이는 인간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신적인 자기 제한, 자기 절제, divine self limited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팔레스틴의 가난한 백성들의 식사였던 떡과 포도주 한 잔으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언약의 대상이자 구원사역의 동반자인 인간 역시 음식 규례를 통해서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되고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규례 안에서의 원리들, 그러니까 개를 먹는다고 하는 게 뭐 일종의 이런 거 아니야.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어? 근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음식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게 말이 되냐고. 개처럼 벌면 당연히 개처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것이죠.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생활에서는 무절제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지. 우리의 삶은 하나로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규례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위생적인 의미들 역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죄의 근원이자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죽음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11장과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은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깨뜨렸다. 하지만 오른쪽 10장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이 결코 음식 규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까지 폐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무의미한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지 그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점심 뭐 먹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아무거나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늘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스러운 식탁을 가난한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주제 역시 거룩이죠.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듯이 거룩의 개념은 관계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식생활은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이웃과 모든 피조 세계를 만나죠. 모든 식사는 성찬입니다. 모든 식사는. 그렇기에 식생활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바로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은 나의 식생활을 규정하죠. 나는 닥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지 않는다. 우리는 싸게 많이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땅에서 나온 좋은 것을 적당히 알맞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 지역의 농부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땅의 농업이 살아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이 살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봉교회랑 같이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오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식사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그리며 많은 가운데서 또 알맞게 떠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공손히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밥이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11장이 다루는 먹는 문제는 문화의 핵심이요 종교와 경건의 핵심이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그러한가? 교회에게 성도에게 음식 문화가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김태빈 목사님 지금 하신 일이 토종종자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조은정 목사님이라고 팔당에서 우리 보리 그러니까 우리 보리로 만든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는 보리가 거의 수입 보리거든요. 우리 보리는 훨씬 커요. 우리가 먹는 보리보다. 그 우리 보리로 만든 식당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보리로 만든 호텔에서 뷔페에서 호주산 미국산 스테이크를 썰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폐기하신 이유는 무절제와 탐욕의 삶을 살아가라고 폐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금 기독교적인 음식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소박하고 단순한 성만찬처럼 모두가 함께 균등하게 먹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가정에서 재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1장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생명의 문화, 건강한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 죽음의 문화를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12장 못하고 다음 주에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제자반 강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전사님.